Yeah. Yo, party people 덕분에 클럽은 덥지. 다만 넌 질린 듯 벽쪽으로 걷지. You're not feeling music, you're feeling me. 널 같은 rhythm 보니 제일 지겹지. I see what you're thinking, girl. 나도 클럽인 건 꽤나 지친 girl. 비슷한 beat에 비슷한 motion. No, fresh on music, the one that you know. 지쳐 있었어 매일매일 똑같은 말들 goes on and on and on. 나는 지루해졌어 다 비슷비슷한 음악들로